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아르메니아 공화국 국경절이 저음해서 21일 이 나라 대통령 세르지오 사르키시안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가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건강하여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